라디오 에세이 오소영님의 뉴질랜드 삶의 오솔길을 걸으며 반갑자는 손님이 저기 또 오시네. 집 앞 길가에 나가서 빨간 신호등을 마냥 켜둘까? 현관문을 지킬까? 아니면 방문이라도 잠가버리면 그 손님은 오지 않을는지.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세월이란 그 손님은 결코 또 찾아와서 흔적으로 얼굴에 주름살이란 선물을 몇 개 더 만들어주고 갈 것이 분명하다. 달랑 한 장 남은 마지막 카렌다를 보면서 벌써부터 겁이 난다. 어김없이 먹어야 하는 또 한 살의 나이. 먹으면서 느는 건 나이뿐이다. 세월아, 세월아, 무정한 세월아, 난 좀 쉬어갈 터이니 너만 그냥 가면 안 되겠니? 기다림이 설레고 세월 가는 걸 부채질로 서두르던 때도 있었다. 철없던 시절에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른이 얼른 되고 싶었다. 어른이 되어보니 잔소만이 가는 아이들 힘들어서 빨리빨리 크기를 바랬고 학교 다닐 땐 등록금 마련에 허리가 휘청해 얼른 졸업시켜야겠다는 성급함으로 세월을 채촉하며 살았다. 그 아이들이 출가해서 손주 보고픈 기다림으로 살 때만 해도 세월 가는 게 별 생각 없이 좋기만 했다. 그렇게 서둘러 서둘러 보낸 세월이 지금은 왜 그렇게 아쉽고 안타까울까? 정신없이 서두르다 보니 어느새 내 인생은 오르막 고갯길 다 넘어서 내리막 끝자락에 서 있다는 걸 깨닫는다. 문득 뒤돌아보니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헐레벌떡 잘도 달려왔다. 머리엔 흰서리가 내리고 팽팽하던 피부는 꺼칠하고 세월이 핥혀간 주름이 구겨놓은 천조각을 닮아있다. 매일 달라져가는 낯선 얼굴, 변해가는 자신을 받아들이며 노인이란 호칭이 내 이름보다 더 자연스러워졌다. 이제 와서 가는 세월 잡아두려고 애써보지만 바람에 실려가는 구름을 잡을 수 있을까? 나이 무게에 눌린 몸이 이미 말을 듣지 않는다. 옆집의 베티가 휠체어에 실려 암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간다. 내 귀엔 언제나 밝고 상냥하던 그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한데 그는 이제 마지막 열차를 타고 병마와 싸우는 환자, 많이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. 그 집 뜰악에는 해마다 피던 꽃들이 흐드러지게 다시 피어나 주인의 반가움을 기다린다. 바람결에 살랑거리며 아양을 떨리지만 죽음만을 바라볼 뿐 다시 깨어날 수 없는 인간에겐 아무 소용이 없다. 그 이치를 알 턱 없는 꽃들, 꽃들. 베티가 그리도 사랑하던 고양이의 무심한 눈빛도 너무 얄밉다. 느릿하게 교만한 몸짓의 걸음걸이며 잘 먹어 탱탱하고 자르르 윤기나는 털. 주인을 생각한다면 너무 의리 없는 배반의 짐승이라는 생각이 들어 괜스레 미워진다. 베티가 죽어가는 게 어디 고양이 탓이던가 세월 탓이지. 어찌 보면 아무렇지 않은 고양이의 표정이 차라리 위로가 되어 다행스럽기도 하다. 객지 생활 혼자 살면서 잘 챙겨 먹고 건강하고 살아야 해. 동생을 딸처럼 챙기던 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. 세월 이기는 장사는 없다던가. 그렇게 건강하고 자상하던 분이 다정한 목소리를 잃고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동생도 잊고 사시나 보다. 노년의 시계는 왜 그리도 빠른지. 촌각을 다툰다는 말을 절실하게 실감하면서 이제 건강에서 남은 시간을 황금같이 귀하게 잘 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다급하다. 한 번뿐인 인생,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겠다. 내 삶의 흔적이 남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삶.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부활의 감사함을 시작으로 당연한 일상들이 모두 감사함으로 나를 다시 일깨운다. 나를 기억하고 아껴주는 사람들, 서로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떠오르는 즐거운 친구들, 내 삶의 지표가 되어주는 가족들,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. 세상의 꽃들이 웃어주고 새들의 합창소리가 내가 살아있음을 축복으로 들린다. 삶의 환희로움, 늙으면서 터득하는 생존의 고마움이다. 감사합니다. 내년에는 사랑한다는 말 많이 서툴러도 더 많이 익숙하도록 써야겠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